슬플 때나 힘이 들 때나 나는 당신을 생각해. 지금 바로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내 옆에 당신만 있으면 돼. 당신이 있어 버틸 수 있어. 나는 그 어떤 힘든 벽 앞에서도 당신은 내 전부야. 나는 당신은 내 운명이야. 버티고 나는 버티고 당신이 옆에 있어. 나는 버티고 세상을 짊어지고 나는 버티고. 내가 힘이 들 때 손 잡아주는 당신이 있어. 나는 행복해. 지금 바로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내 옆에 당신만 있으면 돼. 당신이 있어 버틸 수 있어. 나는 이 넓은 세상 바람 속에서